남조 선인민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선언 운동에 28일 세계 각지에 사는 해외 동포들이 일제히 합세해 나섰습니다. 세계 50개 나라의 해외 동포들은 이날 박근혜 유혹도의 파면을 요구하는 공동명의의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중적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 일본의 도쿄신문,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박근혜 일당에 의해 초래된 국정농단 사건과 그로 인한 남조선의 정치적 파국 상태에 대해 광범위 보도하고 있습니다.